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장의 눈앞의 것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을 채우십니다. 저는 남한에 올 때 그저 살아서 자유의 땅 남한에 도착하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고향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눈앞의 것만 보고 낙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날 구속하신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극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북한인권 청년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예.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지요. 예. 참 이 결실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 한 해 동안 또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예. 참 올해 한 해 동안 지 대표님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 어떤 일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가요? 지금 이번에 이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탈북자들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또 오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제 정말 버마에서 이제 또 태국으로 이제 와서 이제 난민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네. 돌아보면 이제 11번을 지금 해외 출장 다녀왔더라고요, 올해 현재. 네. 그래서 이제 10개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제 또 돌아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역사들, 그런 이제 또 열매들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 부분은 정말 이제 감사한데 또 요즘 이제 북한에 또 안 좋은 소식도 많고 또 특히 제가 살았던 이제 회룡 지역에는 이제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마음 아프고 그들이 아픔과 정말 저희들도 이제 함께 이제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말 행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전직 외교관님들과 대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지금 청취하고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보위부 요원도 있을 것이고 뭐 네. 북한의 이제 뭐 경찰 예, 뭐 이제 뭐 당간부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듣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참 이제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자들을 많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처럼 북한처럼 뭐 이동할 수가 없거나 뭐 신분이 제한이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서로가 이제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높은 자에 있는 사람도 베푸는 마음으로 이제 낮은 자들을 이제 챙겨주고 그렇게 서로가 이제 낮은 자를 챙겨주면서 하나 그 평균을 이뤄가면서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이제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대한민국 이제 외교관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바라보기 이제 외교관이라 하면 그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이제 해외에 파견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업무를 맡아 보셨던 그런 분들이신데 네. 대한민국을 이제 대신해서 각국들에서 그렇게 이제 그 활동하신 대사님들이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를 이제 저를 이제 챙겨주시는 선생님 같으신 분도 저 대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저희 친구들 이제 한 30여 명에게 10명의 그 대사님들이 2명, 3명씩 이제 맡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사회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이제 그 배워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참 이제 감사했던 것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우리 북한에서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는 이제 뭐 썩고 병든 세상이다. 뭐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웃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함께 가고 이제 또 이제 그 전 세계가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분들이 보셨던 그 함축된 것을 이제 그 선진 문물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제가 오늘날에 그 누구를 위한 자리에 있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제 지켜주시고 사용하시고 이제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대사님 전직 대사님들이 네. 이제 저는 그렇게 그 잘 이제 이끌어 주셨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참 이제 뜻깊고 이제 감사한데 저희 친구들도 이제 함께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더 기쁘거든요. 네. 예. 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삶에서 뼈저리게 느끼지요. 사실 정직 외교관 대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북한에서 살 때에 시당 책임비서 한번 만나자 그래도 정말 그게 너무너무 만나기 힘들었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조차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북자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대사님들과 외교관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눈다는 게 이게 참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지 대표님 좋아하는 찬송 있죠? 찬송 한 곡 듣고 다시 이어서 시작할까요? 예, 십자가의 그 사랑 이제 찬송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십자가의 그 사람 찬송을 들으시고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리 네, 우리 지대표님, 전직 외교관님들과 대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오갈 것 같은데요. 예. 예. 저 특히 이제 그 저를 이제 멘토해 주시는 이제 대사님은 이제 전 베트남 대사를 역임하신 조은일 대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대사님은 이제 대한민국 외무고시 1기 이제 합격하셨고 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나오셨고 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그 외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외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획을 그으신 이제 그 큰 어른으로 이제 그 존경받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이제 저는 이제 그 대사님들 이제 뵐 때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죠. 이제 그 누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모른 척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특히 너희가 이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온 것이 단지 이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살았던 그곳에 이제 너희 그 동료들이 있지 않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처럼 너희들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재배만 불린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아픔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침묵하는 자체가 그것도 이제 나쁜 일이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죠. 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 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네. 일단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과거 이제 나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고 이제 나쁜 것을 보면서도 이제 나치 독재의 그 나쁜 만행을 보면서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제 그 교회들이 독일에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묵인하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범죄로 이어져 가지고 수십만 인류 역사에서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보고 또 피해자인 너희가 이제 정말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 하면 안 되고, 공부도 하고, 사회 이제 그 구성원으로서 성장해야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이 큰 이제 힘이 되셨고, 또 지금도 뭐 제가, 미국에 간다던가, 뭐 호주에 간다던가 이럴 때는, 또 이제 외교관 분들이 이제 또 연결시켜 주셔서, 참 오래 이제 많은 나라들 다녀왔지만, 정말 호주에 이제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이제 대사님들 이제 뵙고, 정말,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제 오준 대사님, 이제 계신데 유엔 대사님이십니다. 이제 네. 정말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명연설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정말 네. 눈물나게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 주셨던 그런 대사님이신데 유엔 이제 가서 이제 그 오준 대사님도 이제 뵙고 그래서 참 이제 영역이 이제 날로날로 확장돼 가는 데 있어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대사님을 또 통해서 또 대사님이 또 저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제 감사하죠. 참 감사한 것이 꽃제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그 큰 어른들의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정말 이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만남에 그 주신 그 축복들에 이제 감사하며 참 더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또 하나님의 그 눈물이 고이는 이제 북한 땅을 향해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네. 지 대표님께서 워낙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격려의 자리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향을 잊지 말고 정말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외치라고 하는 우리의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함께 이 땅에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 대표님의 이 외침이 하루빨리 저 북내 동포들에게 전달되고 북내 동포들도 우리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를 모아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하 17장. 아히도벨이 다시 압살롬에게 진언하였다. 소인이 이제 12,000명을 뽑아가지고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지쳐 기가 꺾여 있을 때 덮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혼내주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왕만 죽이면 백성들은 모두 신부가 신랑에게로 돌아오듯이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죽이려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므로 다른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압살롬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에도 들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들어오자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달리 의견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하였다. 이번 일만은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며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임금님의 아버님이나 그의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사납기로 말하면 새끼를 빼앗긴 곰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아버님은 전략에 뛰어난 분입니다. 결코 자기 군사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그는 굴 같은데 감쪽같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인데 임금님의 군사들이 죽기라도 해서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패했다 하는 소문이라도 나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용사들도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임금님의 아버님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자들이 또 어떤 용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바닷가에 모래할 만큼 많이 모아들여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시고 진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있는 곳만 알아내면 땅에 이슬이 내리듯 덮쳐서 그의 집안은 물론 그를 따르던 사람을 모조리 죽여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어떤 성 안에 피해 들어간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성을 굵은 동아줄로 묶어 개천 바닥으로 끌어내어 돌멩이 하나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생각보다는 아렉 사람 후세의 생각이 낫다고 결정을 내렸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이 화를 입도록 아히도벨의 좋은 수를 꺾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일은 그대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으나 자기는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놓았다는 걸 알리고 이렇게 일렀다. 당장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광야로 건너가는 나루터에서 이 밤을 묵다가는 왕과 일행이 변을 당할 터이니 곧 강을 건너시라고 전해주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성에 들어가지 않고 엔로겔 샘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하녀가 소식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윗 왕에게로 가서 전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남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한 아이가 이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그것을 알고 두 사람은 얼른 도망쳐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뛰어들었다. 그 집들에 마침 우물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자 그 집 아낙네가 멍석을 가져다 우물 아귀를 덮고 그 위에다 곡식을 널어 감쪽같이 만들어 놓았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을 들이닥쳐 아낙네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아낙네는 여기를 지나 저 물을 건너갔어요 하고 시치미를 뗐다. 그들은 사방으로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버린 뒤 두 사람은 우물에서 나와 급히 다윗 왕에게 가서 아히도벨이 왕의 일행을 잡으려고 짜냈다는 계략을 알리면서 어서 지체 말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였다. 다윗 일행은 곧 요단강을 건넜다. 날이 밝기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깨진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얹어 곧장 자기 성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목을 메어 죽었다. 그는 선산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은 전 이스라엘군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 이름은 이드라였다. 그런데 그는 요압과 이종간으로 그 이모의 이름은 스루아였고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갈이었으며 외조부의 이름은 나하스였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군을 거느리고 와서 길르앗 지방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였다. 암몬 땅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로드빌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로글림에서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나와 맞으며 이부자리와 주발, 물병, 밀, 보리가루, 볶은 밀, 보리, 콩, 팥, 꿀, 엉긴 젖, 양고기, 소고기 등을 다윗 일행에게 먹으라고 내놓았다. 일행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굶주리고 목이 말라 지쳤으리라 생각하고 가져왔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의 강철호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성의 큰 목소리 찾아오.